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동해본쪽 소해본쪽 빨대산 시기로다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안정호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97 2008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조국 당국의 민족 만대의 번영을 예고하는 거창한 창조의 역사가 구비치게 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강인군 현재지도 빨지산식 강인군을 노래한 위인칭송의 명곡입니다. 노래의 가사에는 이 나라 방방곡곡을 주름잡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강인군끼리 자신들의 마음을 온져보며 북받치는 격정을 토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이 생동한 형상적 시어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철주야로 이어진 열자 행군과 너풍경, 험한 산발, 흙먼지와 오름길로 이어진 야전자 행군으로 북변의 공장길과 서해의 농촌길, 험준한 전선길을 헤쳐가신 우리 장군님의 초강도 강인군. 가사에 담겨진 이러한 사상 주제적 내용은 신심과 낭만, 희열과 격정으로 충만된 특색 있는 선율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더대저에서 전개되는 선율은 처음부터 종소조 앙양감을 한껏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애국 충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강인군사를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하며 위인 성가로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그이 따라 나갈 때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백인준 작사, 김용신 작곡인 그이 따라 나갈 때 이 노래는 주체 80일 1992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을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민들의 크나큰 기쁨과 한없는 자부심을 민족적 색채가 진한 음악 형상으로 훌륭히 펼쳐 보인 민요풍의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전엄, 인민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 주시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장군님에 대한 우리 민들의 높은 신뢰와 칭송의 마음, 그이만을 전적으로 믿고 끝까지 따르려는 한결같은 충종의 마음을 펼쳐보이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를 받들어 나가는 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밝고 흥겨우면서도 민족적 정서가 짙은 손율은 우리 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인 듯 첫 시작부터 폭넓고 환희적이며 기백 있는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민들의 가슴 속에 오늘은 또 한 분의 졸세 위인이신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를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며 창곡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